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 넘친 노래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노래 원수님을 노래하며 학교의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됐습니다. 집채 작사, 라화일 작곡인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손길 아래 배움의 종소리 랑랑이 울려 퍼지는 햇빛 밝은 교정으로 가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긍지높은 모습을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항일혁명 투쟁 시기 독창적인 무료교육제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을 마련하시고 이에 기초해서 해방 후부터 인민적 교육 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신 오보이 수령님, 후대들을 위한 사랑의 수천 수만리 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현명한 영도로 온 나라의 수많은 학교들과 학생소년 궁전, 야영서들을 일도세워 주시고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에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해 주셨습니다. 진정 한평생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후대 교육 사업을 위해 깊은 심혈과 노고를 바쳐오신 수령님의 사랑과 운정이 있어 오늘 우리나라는 수백만 지식인 대부대를 가진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을 그대로 이어지고 뜨거운 후대 사랑을 베푸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 속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 것은 금은 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법이며 희망인 우리의 후대들에게 돌려주신 또 하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이 노래는 들으면 들을수록 세기와 연대를 이어 새 세대들의 재능과 희망을 꽃피워주시는 저울세비인들에 대한 감사의 정을 더욱 가슴에 새겨안게 합니다. 노래는 창작된 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크나큰 감화력을 안고 오늘도 우리 학생 소년들 속에 논리 불려오지며 마음껏 배워 강성조선의 옥센 요군으로 자라날 굳센 교리를 다져주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다섯 손가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김광일 작사, 전경성 작곡인 이 노래는 학교에서 오점을 맞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랑하는 소년의 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형상했습니다. 재미나게 형상한 이 아동가요는 어린 학생 소년에 의해 가사가 창작됐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엄만 물어야 몇 점 맞았니? 나는 많은 건 없어 알다 풀쳐요. 다섯 손가락 그 언제나 열심히 공부 잘해서 화하게 큰 우리 엄마 기뻐서 잡아주던 손 오늘은야 장군님 잡아주셨죠. 나는 많은 걸음성 활짝 펼쳐요. 마지막 순서로 노래 99는 81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존존식 작사, 김병수 작곡인 이 가요는 주체 84, 1995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한없이 고마운 조국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포부를 활짝 꽃피우며 손군혁명의 계승자들로 옥색에 자라는 우리 학생 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이 누구나 즐겨 부르는 이 노래 가사를 창작한 것은 평범한 글짓기 서점원이었던 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노래와 더불어 전해지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 공부를 마치면 고층 아파트 앞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모두가 학교에서 선발된 글짓기 서점원들이었는데 그 속에는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소년도 끼워 있었습니다. 1년 12달 하루도 번지지 않고 운영되는 글짓기 서점의 나날은 문학 수재들이 한치 한치 키를 자려온 성장의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료, 동시 작품들을 랑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조의 일과에는 책을 읽으며 발췌한 석담, 성구, 명문장들에 대한 분석과 아직 서툴지만 자기가 습작한 작품을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나이의 심리적 특성과 수준에 맞게 잘 계획되고 조직된 서조 생활의 하루하루. 서조분들의 창작 의욕과 경쟁심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창작 경기였습니다. 상급생과 하급생이 따로 없이 서조원 모두가 엄격한 심의원이 되는 실력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들은 당모이를 주는 어머니 모습에 대한 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버근하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지만 정작 글에 담으려니 펜이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원주필 방아만 찌우며 머리를 극적거리던 소녀는 다 썼는가고 묻는 친구들의 말에 대답 대신 999, 999 하며 혼자 중얼거리다가는 묘자 쓰고 그러다가는 다시 보읍보 그어버리며 못해기더니 엉뚱하고 기발한 착상으로 99는 81을 써냈습니다. 그때 완성된 작품을 놓고 아이들 모두가 어른들처럼 손에 손을 맞잡고 창작의 기쁨에 겨우 웃고 떠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따사로운 품이 있었기에 애어린 재능의 싹도 찾아내요 햇빛을 주고 단비를 뿌려 거목으로 키워주는 오보의 사랑이 손길이 있었기에 이렇듯 학생 소년들의 소박한 생활을 담은 동료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래는 동심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 속에서 즐겨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